잘 자요. 어젯밤은 어땠나요? 좋은 꿈은 꿨었나요?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겠죠. 조금만 더 힘을 내요. 내 생각에 Baby think about me all night long. 우리 함께하는 이 시간 꿈속에서 오직 우리 두 밤이 만들어갈 행복한 순간. 수고 많이 했어요. 이제 편히 쉬어요. 내 생각하면서 나도 그대 생각하며 그대 꿈속에 찾아갈게요. 잘 자요.